너무 뚝뚝하다 말하지마 솔직하게 다가가라 난 너에게 언제나 너 내가 필요할 때 내게 솔직하게 말해줄래 나 하나밖에 없다고 그렇다고 언제나 너 내가 필요할 때 for you.